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일단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이고요.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좀 꾸준히 할수 있을까? 그리고 이것이 결국엔 영어 공부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를 이용해서 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. 그래서 뭐 누가 들을 거다라는 생각보다도 제가 꾸준히 뭔가 공부를 한 자료들을 마치 다이어리 일기 쓰듯이 그렇게 올릴 생각이고요.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거, 막히는 거, 그리고 더 알아야 할 거,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저처럼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, 그리고 1차적으로는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,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에피소드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. 얼마나 잘, 그리고 또 열심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일단 공부가 목적이니까 다른 팟캐스트들처럼 뭔가 이렇게 전달력이 좋다라거나 어떤 뭐 화려한 기교를 써서 팟캐스트를 만들지는 않을 생각입니다. 그래서 뭐 누가 듣는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할 거고요. 영어는 제가 뭐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었고, 그리고 해외에서 막 그렇게 오래 산건 아닙니다만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 등 다수 국가 몇 군데에서 짧게 몇 개월씩 산 적이 있습니다. 그냥 문화 체험하러 간 거죠.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러 간게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영어도 자연스럽게 익히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영어는 어렵고 힘들고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참 때로는 힘들 때가 많습니다.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중간 정도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이 중간에 어떤 유리막을 깨고 어떻게 하면 뚫고 이것을 올라갈 수 있을까? 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. 해외에서 영어 공부 그리고 문화 체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한국의 영어 공부가 많은 분은 다 아시겠지만 참 잘못되어 있다.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더한 발짝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잘못된 걸 고쳐야 되는 건데 일단 내 스스로가 영어 공부를 좀 바르게 해보자. 그러면 이 방법이 통하고 먹히면, 그리고 내 영어 실력이 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, 늘한 번쯤은 좀 제대로 스텝을 밟아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, 막상 또이 현실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팟캐스트는 진짜 영어를 정복한다. 한국 사람이 영어를 정복한다라는 데 목적이 있고, 이 정복이라는 것이 꼭뭐 원어민처럼 쓴다 이런 목적보다는 편하게 영어를 활용한다라는 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각자 영어를 공부하시는 목적이 있겠죠. 그래서 그 수준, 그 개개인의 목적은 다 다른 수준일 것이고 스스로 이제 영어를 하면서 아 내가 이 정도면 내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겠다. 혹은 아,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배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뭐 영어는 딱히 뭐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항상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제 위주로 그리고 제 관심사 위주로 제가 영어 공부를 할 테니까 혹시라도 좀 거부감이 든다거나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다른 그 학원 선생님들께서 가르치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가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